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의 서거 23돌세 저마요. 네팔, 이탈리아, 노르웨이, 스웨디의 앙골라에서 회거 모임, 업적 토론회, 도서 및 사진 좋은 시위, 도서 발행식이 진행되었습니다. 행사장들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영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의 혁명 활동을 담은 사진 문헌들이 모셔져 있었습니다. 또한 백두산 천출비인들의 부르의 고전적 노작들, 사회주의 강국 고운설에서 우리 인민이 이룩한 자랑찬 성과를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행사들에는 해당 나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했습니다. 노르웨이 스웨디에서 진행된 행사들에서는 경애하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 측에 올리는 편지와 전문이 채택됐습니다.